경제 투데이. 안녕하십니까. 경제투데이 아나운서 원석현입니다. 오늘 30대 그룹 사장단이 내수 살리기를 위한 긴급회의를 열었는데요. 경제 전 분야가 엄중한 위기 상황이란 인식에 공감하면서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온누리 상품권을 590억 원어치 구매해서 전통시장을 살리겠다고 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대상으로 자동차 할부금 유예라든가 무이자 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시행키로 했는데요. 일시적인 대책보다 중요한 건 결국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겠죠. 이럴 때일수록 기업가 정신을 살려서 우리 경제에 큰 힘을 실어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경제투데이 최근 중국 증시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데요. 일시적인 현상인지 큰 위기의 전조현상인지 진단해 보겠습니다. 자영업 증문 즉답에서는 요즘처럼 식자재값이 급등할 때 어떻게 해야 좋을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의견이나 질문 있으신 분들은 샵 9730으로 문자 참여해 주십시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지혜로운 경제의 길잡이 KBS 1라디오 경제투데이. 네, 오늘 주식시장 마감 시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증권 유영석 시장전략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코스피가 장중 2000선이 또 코스닥은 700선이 붕괴되기도 했었는데 다시 회복했군요. 마감 시황 전해주시죠. 네, 주 3일 연속 코스피가 90포인트 한 4%가량 급락했었는데 오늘은 11포인트 0.58% 반등을 했습니다. 네. 폭락 사태였던 중국 증시가 중국 정부 그리고 중국 금융당국이 안전기금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등 초강력 대책으로 실행에 옮기면서 오늘 3% 하락했던 중국 증시 6% 마감하면서 우리 증시에게 좀 심리적 영향을 주었고요. 네. 내부적으로는 장 막판에 있었던 옵션 만기와 연계된 1,800억가량의 프로그램 매수가 대형주를 끌어올리면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좀 등락은 엇갈렸는데요. 코스피가 반등한 반면에 코스닥은 하락을 했습니다. 네. 코스닥은 외국인 매물이 기관 매도보다 많았던 탓으로 보이고요. 네. 그동안 반등할 때에도 역시 한미약품 등 제약주하고 대우증권 등 중권주 등이 회복력이 좀 빨랐고요. 오히려 자동차나 IT 쪽의 회복력은 늦었습니다. 오늘의 가장 큰 특징주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예, 여러 번 언급될 수 있는데요. 한미약품이 오늘 또 13% 급등을 했습니다. 네. 대규모 기술료를 2분기에 수취하게 되는데요. 이로써 한미약품은 300억 정도 2분기에 수취할 거로 보이고요. 최대 분기 매출 실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당뇨 치료라든가 항암제도 추가적으로 기술 수출 가능성이 높아지면 따라서 한미약품의 영업적 가치가 높아질 거로 긍정적 평가가 나오면서 오늘 13% 정도 급등했습니다. 네. CJ CGV가 오늘 9%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5% 넘게 상승했습니다. 네. 최근 뭐 주라기 월드라든가 연평해전, 터미네이터 제네시스 같은 영화들이 흥행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스타워즈, 미션 임파서블 5 등 개봉을 앞두고 있어서 실적이 꾸준히 개선될 것이라는 소식이 있으면서 오늘 5.9% 정도 상승했습니다. 네. 그 밖에 한국전력은 2분기 실적이 크게 높아지고요. 발전 연료비가 크게 감소하면서 꾸준하게 최근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현대차와 기아차 같은 자동차 주식들은 오늘 반등에도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네. 중국에서 경쟁 심화로 해서 6월 판매가 급감했다는 소식이 투자 심리를 악화시켰습니다. 네. 자, 중국 증시 폭락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폭락과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면서 우리 증시도 계속 그 눈치를 보면서 따라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 어떻습니까? 외국인들의 외도세도 많이 우려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 국내 증시의 자체 모멘텀은 상당히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모멘텀이 약화된 상황이었어요. 어쩔 수 없이 5월, 6월에도 그랬지만은 7월에도 대외 증시에 연동돼 있는 흐름입니다. 네. 6월에 그리스 이슈에 연동돼 있다면 지금은 중국 증시에 조금 연동돼 있는데요. 그렇죠. 일단 이제 폭락 사태였던 중국 증시가 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개입, 뭐 초강수 대책 마련으로 일단 폭락 사태의 위기는 면했다는 점은 다행스럽습니다. 다만 인위적 부양이기 때문에요. 지속적인 효과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국내 증시의 변동성 요인으로 남는 만큼 중국 증시 변동성에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외국인 매도와 관련해서 본다면 그리스 문제가 완벽한 어떤 해법을 찾지 못한까지 글로벌 시장의 좀 환율이나 그밖에 변동성 요인 때문에 국내 증시의 이탈 요인이 됐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중국 증시하고 중국 경제의 괴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유들,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본격적인 회복이라든가 순환 사이클의 회복이 나타나서 중국 경제 위험이 좀 낮아질 수 있는 측면이 돼야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 매수할 수 있다고 본다면 당분간 현재와 같은 외국인 매도는 중국 증시 변동성보다는 경제 부진이 사라질 수 있는 시점, 그리고 그리스와 채권당원의 합의가 시장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때까지는 외국인 네. 매도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신흥시장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계속 접근할 것이라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중국과 그리스로 인해서 외적인 불안감은 계속 큰 상황인데 이럴 때 투자자들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예, 일단 조금 다행스럽게 보는 거는 12일 그리스와 이제 유럽 정상들 간의 합의점에서 조금 이전보다는 기대치가 좀 높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이제 그리스 구제안에 대해서 유럽 정상들이 좀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재협상 가능성이 이전보다 높아진 점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리스 정부가 구제 금융안의 내용 중에 부채 탕감 내용을 강력히 주장할 경우에는 재협상이 조금 무산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12일, 일요일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겠고요. 네. 중국 증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증시는 반등할 수 있지만 매크로와의 괴리 때문에 증시 반등 역시 좀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인위적 부양에 대한 부작용에 시각도 있는 만큼 앞으로는 좀 더 주의 깊은 그 연동성에는 좀 불안감이 좀 남아있을 거로 보입니다. 네. 다만 이제 실적 시즌에 대한 주가 반응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점 때문에요.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반응은 적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대안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밸류에이션이 높았던 주식들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투자자의 관심을 끌 수 있기 때문에 이들 쪽에 대한 관심으로 조금 맞추게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대증권 유용석 시장전략팀장이었습니다. KBS 1라디오 경제투데이. 이 프로그램은 매일 오후 4시 10분에 방송되고 다음날 새벽 1시 10분에 재방송됩니다. 앞서 언급해드린 대로 중국 증시가 오늘도 급락장으로 시작했지만 다행히 반등한 모습인데요. 요즘 중국 증시가 연일 폭락세를 보이면서 중국은 그야말로 공황상태에 빠져들고 있다고 합니다. 민심까지 흉흉해지고 있다고 하죠. 무엇보다 중국 주식시장의 거품 붕괴가 자칫 글로벌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서강대 경제대학원의 김영익 겸임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까지 그 중국 증시가 고점 대비로 봤을 때 얼마나 폭락한 거죠? 예, 중국 증시 참 변동성이 심하죠. 네. 예, 2007년에 상해 종합지수가 6,396까지 갔었습니다. 아하. 예, 그러던 게 2008년에 1,700대까지 떨어졌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올 6월 달에 5,166까지 갔었는데 그 이후로 떨어지면서 어제까지 한 32% 떨어졌고요. 오늘은 네. 좀 5.8% 올랐죠. 예, 고점에서 오늘까지 하면 약 28%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 불과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30% 정도가 빠진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국내도 지금 중국 시장에 투자하는 분들이 많아졌거든요. 그 후강통이라고 하죠. 그 상하이 마켓과 홍콩 마켓이 같이 이제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그 외국인들의 주식시장 접근이 가능해지 편리해지면서 우리나라 투자들도 많이 몰렸는데 투자들 손실이 많이 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어느 때 중국에 투자했느냐 그 시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요. 예, 작년 11월 17일 날 후황통이 시행됐었거든요. 네. 예, 그때보다도 지금 주가 지수가 한 50% 올랐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사신 분들은 지금도 상당히 돈을 벌었을 텐데요. 예, 문제는 그때보다도 그 이후에 사신 분이 많을 겁니다. 아마 최근에 중국 주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뒤따라 가셨을 분들이 많을 텐데요. 아마 그런 분들은 뭐 6월 초나 5월 말에 드신 분들 한 20% 이상 손실을 봤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들어간 시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상투 잡으신 분들은 손실이 크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근데 폭락했다고는 하지만요. 지난해보다는 150% 폭등했었고 또 그 이후로 이제 한 달 사이에 30% 정도가 빠진 건데 보통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직도 높은 수익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불안감을 넘어서 공포로까지 심리가 확대되고 있는 거죠? 네,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우리나라 증권회사 은행들이 2007년, 2008년에 주식형펀드를 많이 모집했었거든요. 네네. 그때 한번 뭐 펀드에 많이 가입하자마자 주가가 폭락하면서 특히 그 중국 관련 펀드 그때 많이 가입했었는데 한번 좀 진통을 겪었고요. 아. 또 이번에 또 주가가 폭락하다 보니까 그때 생각이 나가지고 투자자들이 더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항상 그 투자자들 뭐 금융회사 캠페인도 그렇습니다만은 주식시장이 하락일 때 그때 금융회사들도 캠페인하고 투자자들도 관심을 더 많이 가져가지고 네. 그때 그 주식형 펀드나 직접 주식을 사시기 때문에 더 그 혼란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아, 이미 한 번 대인 적이 있기 때문에. 예, 예. 자, 그런데 참 빨라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에 돈을 끌어모으던 시장인데 왜 이렇게 돌변한 거죠? 이게 일시적인 겁니까? 아니면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나요? 예, 네, 저는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네, 중국 경제 성장률이 그동안 10%대에서 이제 7%로 떨어졌고 앞으로 5, 6%로 더 떨어질 거거든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기업 수익이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데 주가는 많이 올랐죠. 네, 그래서 흔히 그 밸류에이션이 높다 그러는데 네. 이익에 비해서 주가가 더 많이 올랐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문제는 중국 사람들이 돈을 너무 많이 빌려가지고 주식을 샀거든요. 아. 네, 이거는 우리나라에도 부분적으로 나타난 현상이고요. 최근도 미국도 엄청나게 돈을 빌려가지고 미국 투자자들도 지금 주식을 사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미국도 좀 위험해 보이는데 하여튼 그 돈을 빌려가지고 주식을 많이 사고 주가가 떨어지니까 또 주식 팔아 해서 돈을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측면이 좀 강하게 작용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빠르면 9월, 늦어도 10월, 12월 달에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이런 금리 인상 전망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아마 돈이 다시금 미국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같이 작용하고 있는 건데요. 아. 이런 것들이 일시적인 요인이 아니라 조금 더 지속될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중국 정부에서는 초강수를 꺼내들었습니다. 폭락세를 막기 위해서 지난 일주일 사이에 한 10여 가지의 증시 부양책을 쏟아냈는데 큰 효과는 거두지 못했었거든요. 추가로 뭐 꺼내들 부양책이 더 있을까요? 뭐 거래세 인하했고 기업 공개 제한했고 뭐 증시 안정기금 조성하고 예. 또 돈을 더 풀 겁니다. 아마 금리 인하고 지준율을 확대하고 그러는데요. 올해 중국 정부가 총통화 M2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한 12% 목표로 내세웠는데 지난 5월 통계 보니까 10.6%거든요. 네. 목표치보다 낮기 때문에 돈을 더 풀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하고 지진율을 확대할 텐데요. 문제는 이런 거 대책들이 과연 주가를 올릴 수 있을 것인가. 우리 경험에서 살펴보면요. 우리 주가가 89년 들어 좀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89년 12월 12일이었습니다만 소위 증시 안정대책을 내놔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풀어가지고 주식을 투자 신탁에서한테 사게 했습니다. 그런데 네. 그 뒤로 보면은 주가는 계속 추세적으로 하락했거든요. 아. 그래서 정부가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렇구나. 아마 이게 우리에서 보여줬고 중국도 앞으로 그것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네. 참 이 주식시장을 예측한다는 건 쉽지 않지만은 교수님께서 작년에 그 저서를 내신 게 있죠. 거기에서 보니까 2017년 전으로 중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다시 올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셨거든요. 작년부터 좀 그런 감이 오신 겁니까? 예, 2008년 9년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전 세계 특히 선진국 경제가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했거든요. 네. 근데 중국 경제는 9% 이상 성장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중국 정부가 기업들한테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라고 유도했습니다. 네네. 보통 국내 총생산 GDP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고정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세계 22%인데 중국은 47%까지 올라갔습니다. 아. 기업들이 투자해서 이렇게 경제가 성장했는데요. 문제는 투자는 많이 해가지고 생산 능력은 늘려놨는데 지금 물건이 안 팔린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중국 기업들이 부실해지고 기업이 부실해지면 뒤따라가지고 기업한테 돈을 빌려준 은행도 부실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부실이 계속 쌓이는 과정인데요. 이게 중국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2, 3년 후에 중국 경제 성장률 5%로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숨겨있던 부실이 다 드러나게 되거든요. 네. 우리가 IMF 97년 경제 위기를 소위 겪었습니다만은 그때도 마찬가지로 기업이 은행이 부실해져가지고 그 부실을 처리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중국도 부실을 한번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야 본격적으로 중국 가서 우리가 큰 돈 벌 시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 전으로 예상하셨는데 지금 2015년인데 벌써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거는 그 전조현상 혹은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서서히 지금 보이지는 않고 있지만 시작된다고 보고 있고요. 네. 뭐 주가도 최근에 5,160 뭐까지 올라갔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고점을 넘기는 힘들어 보이고요. 네. 예, 저자 고점 저점이 그 낮아질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참 그 아시아 시장만 봐도 이게 서로 이렇게 선후로 해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본 그다음에 우리나라 또 중국까지 좀 다르지만 또 닮은 양상도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20년 정도, 뭐 24년 정도 주기를 두고 우리가 일본에 후행하고 또 중국은 우리에 후행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거기에 가장 기본적인 구조 보면 인구 구조거든요. 아. 사실 제가 경제를 한 25년 동안 뭐 보면서 연구하면서 느낀 것은 모든 경제의 비밀은 인구에 있구나. 근데 우리나라 인구 구조가 일본을 뒤따라가고 있고요. 아. 일본보다 좀 도령화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네네. 또 중국도 우리를 뒤따라가고 있거든요. 아. 예, 그래서 사람들이 젊을 때는 일도 많이 하고 투자도 많이 하는데 예, 나이가 들면은 소비도 덜하고 네. 예, 투자도 덜하고 경제 성장률 떨어지고 예, 젊었을 때 쌓아놓은 부실이 서서히 이거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인구 구성 비율도 이 나중에는 이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중국 투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여전히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지금 투자자들은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물론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은 중국 경제가 소비 중심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뭐 중국 소비 관련주는 사서 보유하는 게 뭐 정답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저는 2017년 전후까지는 계속 부실이 쌓이고 주식시장도 고점 저점이 낮아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은 중국에 본격적으로 투자하는 시기는 아니고요. 네. 좀 유동성이 높은 자산에 투자하고 있다가 뭐 2016년 말 2017년에 중국 자산 가격이 많이 싸졌을 때 그때 본격적으로 투자하는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1997년 소위가 IMF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돈 참 많이 벌어갔었는데요. 네네. 우리 중국서 돈 한번 벌 기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를 좀 잘 대비해서 좀 예의주시하고 있어야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 중국 증시의 어떤 붕괴, 위기가 우리 뭐 개인의 어떤 삶에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전반적인 우리나라 경제에도 영향을 분명히 미칠 것이잖아요. 예, 그렇죠. 우리 경제가 참 문제가 우리 경제에서 수출비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거거든요. 예, 예. 우리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57%나 됩니다. 그 수출 중에서도 중국 한 나라에 의존하는 비중이 중국 대중 수출 비중이 26%나 되거든요. 높죠. 미국 14%죠. 예. 중국 경제가 사실 어려워지면은 우리 경제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그동안 우리 경제가 중국하고 무역 실물 관계가 높았는데 최근에는 또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채권을 굉장히 많이 사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지난 5월 말 현재 6월달 통계가 조만간 발표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중국이 우리나라 상장 채권을 17조 1000억 정도 가지고 있어요. 아. 미국이 18조 9000억인데요. 미국은 거의 정체 상태인데 중국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네. 근데 그거 왜 이렇게 많이 사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우리 채권을? 중국 사람들이 그동안 미국으로 수출해서 돈 벌어서 미 국채를 샀는데요. 그런데 아. 중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 달러 가치가 계속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다. 네. 그래서 미 국채를 지금 서서히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요. 미 국채 줄이면은 어디인가는 투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국 그돈 일부가 우리 돈으로 우리 쪽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네. 예, 그리고 이거는 중국의 장기적인 전략인 것 같습니다. 참 멀리 내다보면 좀 걱정이 됩니다. 예, 우리 중국 사람들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는 않는데요. 예. 우리 정부가 지금 발행하는 채권들을 중국 사람들이 계속 사고 있거든요. 네. 예, 그렇다면 우리 정부, 우리 국민들 중국의 빚쟁이가 되는 것이죠. 아, 그렇게도 예. 볼 수 있겠군요. 예. 예, 그리고 문제는 중국 사람들 채권 사면은요. 지금 우리 금리가 낮아졌습니다. 금리가 또 떨어질 수밖에 없고. 예, 금리가 떨어지면 우리나라 보험회사들 역마진 심화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좀 먼 이야기지만은 예,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보험회사 구조조정까지 초래하게 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까지 해봅니다. 장기적인 또 걱정까지 또 하고 계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오늘 시간상 여기까지만 들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서강대 경제대학원의 김영익 겸임 교수였습니다. 1라디오 경제 투데이. 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중앙일보 고란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어요. 1.5%로. 관련해서 한은의 경제 전망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예,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죠. 이것과 감염 충격으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4월 예측한 3.1%에서 네. 2.8%로 낮췄습니다. 아. 이 정부가 올해 성장률로 기대하고 있는 3.1%보다 0.3%포인트 낮은 수치인데요. 이주열 한은 총재는 성장률을 낮춘 이유에 대해서 이 수출이 부진하고 메르스 사태와 감염 등의 영향으로 2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크게 낮아진 것으로 추정됐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 반면에 같은 날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 합동 브리핑에서 이 현재 경제 운영에 어려움이 많겠지만 올해 성장률 3.1% 정도는 달성 가능하다고 본다라면서 이 총재와는 다른 경제인식을 나타냈습니다. 확실하네요. 예, 이 총재가 2분기 경제 충격을 고려해서 성장률을 낮춘 반면에 이 최 부총리는 정책 효과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면서 3% 성장률을 지키기에 나선 것입니다. 네. 누구 전망이 맞을지 좀 지켜봐야겠네요. 자, 국내 사정은 그런데 밖으로 눈을 돌려보면은 이제 그리스 사태라든가 중국 증시 급락 같은 불안 요인이 참 많지 않습니까? 예, 이에 대해서 이제 이주열 한은 총재가 중국 증시 급락과 관련돼서는 이 국내 증시는 가치 평가 측면에서는 버블 논란이 있는 중국 증시와는 다르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네. 이 한국과 중국의 상호 연관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중국 증시의 파급 효과를 가볍게 볼 수 없을 것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그리스 사태와 관련돼서는 그렉시트 곧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죠가 현실화되면 국제 금융 시장의 가격 변수 및 자본 흐름 변동성이 크게 확대돼 그 영향에서 우리나라도 자유로울 수 없다. 네.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시장 안정화에 노력하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올해 주택 매매가 아주 활발했던 것 같은데 실제 통계상으로도 그렇게 나왔습니까? 이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주택 매매 거래량은 약 61만 건으로 2006년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아, 그랬어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나 늘어난 수치인데요. 이 상반기 주택 거래량은 2011년 50만 건을 웃돌다가 이후 급감해서 30에서 한 40만 건 수준으로 유지하다가 올해 폭증한 겁니다. 네. 이 국토부는 주택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져서 3월 이후 월별 주택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10만 건을 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특히 서울의 상반기 주택 거래량은 지난해와 비교해 60%나 늘면서 11만 건을 웃돌았는데요. 예. 이 특히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28%, 연립과 다세대가 34% 거래량이 늘었습니다. 이 아파트에 비해 연립과 다세대의 주택 거래량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이 아파트 전세가가 오르면서 주택 구매를 원하는 실수요층이 이 비교적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는 연립과 다세대로 눈을 돌렸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거래량은 폭증했는데 주택 가격은 크게 안 오른 것 같은데요? 예, 국토부에 따르면 실제 6월은 전달인 5월에 비해서 주택 거래량이 0.5% 늘었습니다. 네. 그런데 매매 금액은 오히려 0.5% 줄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특히 매매 금액이 2억 원 이하인 주택의 거래량은 5월보다 2.4%나 늘어나는 등 매매 금액이 상대적으로 싼 주택으로 수요가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요즘 뭐 자영업자들의 위기감이 높은데 실제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자영업자가 늘고 있다면서요? 이 한국개발연구원이 KDI가 내일 개최하는 가계부채의 주요 문제와 대응방안이라는 컨퍼런스에서 발표할 보고서에 나온 내용인데요. 네. 이 개인 워크아웃은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 연체 3개월 이상인 신용불량자들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최장 8년간 빚을 분할 상환할 수 있게 해주고 네. 이자와 일부 원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KDI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에서 2013년 개인 워크아웃을 이용한 사람 중에서 이 과거에 사업 확장을 목적으로 대출금을 빌렸었다라고 응답한 자영업자 비중이 네. 2008년엔 16.8%였는데 2013년엔 26.4%로 10%포인트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업을 하려고 돈을 빌려 쓰기는 했지만 네. 결국 실패한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많이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추측하고 있었던 것이 이제 실제 통계로도 나오는 거네요. 네, 예. 네. 자, 오늘의 경제뉴스 중앙일보의 고란 기자에게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경제의 흐름을 읽습니다. 서민들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KBS 1라디오 경제 투데이.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8.1% 오른 시간당 6,0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시급 만 원을 제시했던 노동계도 또 동결을 주장했던 경영계도 불만족스럽다는 결과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허원순 논설위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해마다 큰 진통을 겪는 사안이죠. 최저임금 예, 결정. 예. 이번에 참 유독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합의 내용부터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어제 간밤에 뭐 밤새워다시피 했습니다. 네. 어쨌든 나온 걸 최종 그거는 450원이 올랐어요. 네. 퍼센트는 8.1%. 그러니까 올해 지금 시급이 최저 1시간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5,580원이거든요. 현재. 네. 그러니까 내년에는 6,030원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처음으로 이제 최저임금이 시간당 6,000원을 처음으로 넘어서는 게 되는 겁니다. 네. 요게 이제 최근에 그걸 한 비율을 보면요. 사실 2010년 이후에 보면 적게 올랐을 때 2010년도 2.75% 정도 올랐고요. 그 다음에 뭐 5%, 6%. 그러니까 작년에는 7.1% 올랐습니다. 370원. 오. 그거보다는 계속, 많은 거고요. 그래서 2008년 이후로 보면 제일 많이 올랐다. 그런데 아마 뭐 노동계는 근데 워낙 높게 목표를 해서 네. 좀 불만이 큰 것 같고 또 말씀하신 대로 경영계는 동결해야 될 판에 무슨 8년만 또 올리느냐 이래가지고 지금 평가를 놓고 서로 뭐 불만입니다. 네. 양쪽이 다 만족스럽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증가폭이 계속 좀 늘고 있다는 것이 그럼요. 예, 이게 우리 그 경제 성장하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 네. 현재 물가 보통 이제 임금과 할 때 되게 이제 노동조합에서 하는 게 물가가 오르니까 소득 가지 않는데 물가 상승률은 지금 거의 0% 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그렇지. 원래 경제 성장이 3% 겨우 될까 말까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비해서는 뭐 많이 오른 거고 또 전번에 며칠 전에 나왔습니다. 고용노동부 집계를 보니까 상반기 중에 전국 이래 네. 대기업 여기는 뭐 최저임금하고 대기업 따로 다 해서 모든 사업장에 임금 협상된 걸 보니까 평균 임금 인상률이 4.3% 정도 올랐더라고요. 네. 거기 비하면 뭐 거의 배에 가까이 되는 거죠. 네. 하지만 뭐 절대 액수가 일단은 워낙 적었기 때문에 네. 받는 입장에서는 성에 안 찰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예, 예. 이게 속성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세계적으로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그 인상하는 추세더라고요. 네. 우리나라 최저임금 비교와 비교하면 어떤 수준입니까? 요거는 있습니다. 우선 그 고급의 답변해드리면은 네. 우리가 이제 비교하는 게 전 세계에서 좀 최저임금이라는 게 어느 정도 먹고 사는 사회, 경제적으로 괜찮은 사회 안에 있는 거거든요. 지금도 네네. 뭐 무수한 못 사는 나라 최저임금의 이런 제도라는 게 없습니다. 개념이 없겠죠. 기본에 우리가 하는 편히 비교하는 OECD 기준, 잘 사는 부자 나라 클럽, 거기 경제협력개발기구라는 네. OECD 기준으로 우리가 늘 보는데 OECD 총 회원국이 34개 나라인데요. 이 중에서도 실제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나라는 25개밖에 안 됩니다. 네. 그 나머지 9개는 이제 거의 할 형편이 안 된다는 건데 그걸 적용하는 25개에서 우리가 단순 순위로 보면 14위에 해당됩니다. 25개 나라 중에서는. 그런데 요게 이제 국제적으로 그렇게 어디다 메디다 얼마다 비교하기가 힘든 게 그 나라마다 물가 수준이 다르고요. 임금 체계가 달라서 우리는 예를 들어 최저임금이 이렇게 돼 있지만 여기에다가 뭐 통상임금으로 시간의 수당도 붙고 뭐도 붙고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받는 급여는 이거보다 또 올라가게 되거든요. 네. 뭐 그런 요인도 임금 체계도 봐야 되고 물가 수준도 봐야 되기 때문에 뭐 우리가 상당히 지금 낮다고 주장하는 그거는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중상 정도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중상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제 미국 같은 데서 네. 미국 최저임금이 7.27인가 그렇거든요. 우리 돈은 한 8천원 정도인데 거기도 좀 목표를 높게 잡고 오늘 잡아놓고 하니까 의회는 안 된다. 행정부로 가자 이래가지고 뭐 옥신각신 하는데 그런 기준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물론 소득 차이도 있지만 네. 조금 낮은 게 아니었냐고 하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었죠. 오바마 대통령도 뭐 지금 뭐 시간당 그걸 10달러 이상으로 다 높여야 된다고 계속 정책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10-10이라 해서 10.10 그래 간다는데 지금 의회에서 당장 브레이크 그렇고요. 예. 이게 잘 사는 나라라고 해서 사실은 우리가 스위스 같은 경우를 보면은 최저임금을 올리자고 정부가 그 작년에 안을 내었습니다. 그 뭐 물론 물가 수준이 맞았는데 국민들 국민투표 붙였는데 국민들 70%가 안 된다. 그래봤자 중소기업하고 청년들 일자리만 안 나온다 해가지고 부결시킨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게 뭐 하여튼 뭐 논란은 여러 가지가 뭐 많이 파생됩니다. 사실은 그 단순히 올리자라. 여러 우리가 여력이 되느냐 생산성 이런 문제도 걸리고 했어요. 네. 네. 자 그러면 이 시간당 6,030원을 그 한 달 월급으로 환산해 볼 때 네. 우리가 주당 40시간 보통 계산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월급으로 따지면? 예. 그게 이렇습니다. 말은 써있죠. 40시간인데요. 사실은 240시간에다가 뭐 또 토요일 근무하고 휴일 근무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 209시간 정도를 우리가 통상 기준으로. 월 209시간. 예,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네. 그렇게 되니까 월 기준으로는 110몇만 원이 나왔는데 제가 그때 숫자를 적어놓고 지금 깜빡했네요. 110만여 원. 예, 110만 원 정도 되는데 뭐 그 금액이 뭐 적다면 적고 또 이제 이거를 사실은 이 최저 임금이란 건 늘 뭘 봐야 되냐면 이제 받는 쪽에서는 이게 생활이 되느냐 생활비냐 아니냐 이러는데 예. 예, 그걸 가지고 막 그 대목도 되지만 주는 입장에서는. 결국 생산성이 나오느냐, 이제 그 정도 줄 여력이 있느냐, 이게 이제 초점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데 예컨대 우리가 아주 대기업 삼성이라든가 현대라든가 이런 데, 현대자동차 이런 데 적용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편의점이라든가 중소기업, 그 다음에 식당 해가지고 거기서도 사업주 자체도 아주 저소득층. 마지날 선상에 이제 여기에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본다면은 좀 뭐 무리한 거 아니냐 이제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또 최저 임금 영향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최저 임금 영향률은 이제 최저 임금 여기 적용되는 근로자의 숫자 여기 이제 우리 작년에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한 15%가 적용이 되거든요. 직접 15% 정도인가요? 예예. 직접 그 선상에 걸리는 사람이 14.6%로 작년에 나오던데요. 네. 이렇게 되면 숫자로는 한 266만 명이 됩니다. 이제 그런데 여기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네. 여기에 이제 적용되면서 임금이 올라가면 이걸 이제 그 위에 또 차상위층이 점점해서 밀어 올리는 그런 효과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전번에 한번 경총과 정경련이 별도로 조사한 걸 보니까 최저임금을 올리면 결국 있던 사람을 내보내거나 아주 마지막 선생이 있으니까 매 보내거나 사람을 더 안 쓸 수밖에 없다. 이제 또 그런 통계도 나오고 있으니까 이걸 어디선가는 900만 명 정도로 또 얘기하는데 그거는 점점 영향권이 가는 데가 그럴 겁니다. 직접 여기 네. 부딪히는 거는 15% 정도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고선을 올리면 또 그다음 사람들이 또 똑같이 될 수는 없으니까 호봉이 높으면 점점 영향을 미치니까 그렇게 보면 900만 명 혹은 그 이상도 가게 되죠. 점점 네. 우리가 밑쪽에서는 근로자층 중에서 아래쪽은 다 해당이 되니까요. 네. 그래서. 아까 209시간 얘기하는 거 잠깐 계산해 보니까 126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126만 원 나왔습니까? 예예. 예. 그렇군요. 예예. 예. 그런데 이제 이게 근로자 입장에서는 최저생계비도 안 드는 액수거든요. 정부에서는 또 내수 예, 살리기 위해서 예. 가계소득을 올리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예. 금액인지는 참 미지수입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게 참 중요한 지적이긴 합니다. 사실은 정부도 이번에 조금 잘못한 게 정부는 이번 지금 경제팀들은 기업 소득 관료라 해가지고 그죠? 그다음에 뭐 배당을 늘리라 해가지고 자꾸 이제 소비와 지출을 많이 하게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갔고 네. 한창 그 노사 그다음 공익요원들이 이게 협상을 하고 있는데 뭐 두 자리 숫자는 가야 되지 않겠냐는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최대 만 원까지 이야기도 나오고 막 여러 가지가 예. 이제 뒤죽박죽이 되어서 일종의 내버려둬야 되는데 개입을 해버렸거든요 정부가.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기대치가 높은데 요거는 말씀하신 대로 소득 불균형과 생활 보전이라는 측면도 있지만은 결국은 이거를 산업의 경쟁력을 문제고 생산성이 돼서 그 임금을 받쳐줄 수 있느냐는 문제거든요. 네. 그게 안 된다면 올해는 줄 수 있지만 내년이나 내후년에 줄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문제가 동시에 가야 되기 때문에 최저 임금이랑 최저 생활비라는 게 참 주관적이고 애매한 숫자지만 어쨌든 그걸 보전해준다는 측면도 있지만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우리가 그 저소득층, 그 다음에 중소기업, 영세 기업이 지속 계획을 할 수 있느냐. 네. 그걸 같이 봐야 되니까 이게 참 고민이죠. 그렇겠네요. 네. 자, 그나마 뭐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업주들도 있다는 게 문제인데 그 단속도 좀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네. 현장에서 잘 지켜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나마라도 말이죠. 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한국경제신문 허원순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KBS 1라디오 경제투데이. 라디오와 인터넷 홈페이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KBS 콩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자영업자들의 현실 문제를 고민해보는 자영업 증문즉답 시간입니다. 들으시면서 의견이나 질문 있으신 분들은 샵 9730으로 문자 참여하십시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오늘은 요즘 식자재 값이 급등하고 있는데요. 이런 식자재 가격 급등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외식 경영 전문가 이상규 박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생각보다 젊으시네요. 고맙습니다. 네. 가뭄 때문에 요즘 뭐 그 밥상 물가가 많이 치솟고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음식점 식자재 네. 값도 많이 올랐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렇죠. 얼마나 올랐죠? 예, 정말 그 가뭄 때문에 갑자기 급등한 종목들이 참 많습니다. 예, 예. 예, 양파 같은 경우에 한 망으로 이렇게 거래를 하는데 10kg가 들어있습니다. 그 10kg가 예. 보통 한 만 원 정도 거래가 되고 12,000원 정도에 이제 식당에 납품이 되는데요. 그게 한 13,000원에서 18,000원까지 지금 현재가 제일 많이 오른 상태라 18,000원 정도 되고 뭐 대파도 한 1,000원 정도 하던 게 한 단에 뭐 1,600원 뭐 이러다가 한 두 달 전에는 2,600원까지 갔습니다. 가장 가뭄이 심할 때는. 예. 예. 그리고 뭐 무 같은 것도 뭐 한 30%에서 많게는 한 50% 정도 올랐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도매에서 이 정도 움직인 거지 소매로 갔을 때는 소매상들이 그 팔리지 않으면 손해가 크기 때문에 네네. 많이 갖다 놓지도 않고요. 아. 예. 그래서 더 비싸게 파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금 9859님이 문자 보내셨는데 식자재 값 급등이요? 네. 대부분이 유통회사가 마진을 많이 취하는 구조입니다. 라고 지적을 해주셨네요. 네.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비쌀 때는, 그러니까 마진을 많이 이렇게 중간에서 이렇게 취하기 때문에, 네. 단계마다 이게 오면 진짜 많이 붙거든요. 5%씩만 해도 만 원에 5%하고 2만 원에 5%는 다르죠. 또 다르잖아요. 예, 예. 그것처럼, 예,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그러니까 소비자가 직접 살 때는 그때는 진짜 많이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예. 예. 그리고 소량으로 살 때는 더 많이 이제 그게 가격이 부담이 되겠죠. 그렇겠죠. 예. 예. 도매에서 이제 도도매, 뭐 소매 넘어갈 때마다 이제 그 부담은 소비자들이 크게 이제 네, 그렇죠. 질 수밖에 예. 없는 것이고 예. 유통 마진이 또 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영세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하는 식당은 좀 규모가 있어서 예, 이제 예. 도매 상황이나 이제 도매 시장에 가서 직접 장을 보기도 하지만 아까 말씀대로 그 소매에서 직접 사시는 영세 자영업자들은 네. 그 부담이 정말 클 겁니다 지금. 예. 그게 이제 상당히 그 모임은 큰 거잖아요. 어차피 네. 자영업 영세 자영업자들 뭐 식당 하시는 것을 예로 들자면 네네네. 그 뭐 음식값 5천 원 6천 원 팔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그 자재값이 이제 한 10% 20%만 뛰어도. 네. 남는 금액이 이제 엄청 줄어드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순이익이 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식자재를 100원 비싸게 사면 100원만큼 순이익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그렇죠. 그게 100원이 아니라 뭐 20% 30%가 되니까 네. 매출 대비해서는 한 5%에서 뭐 한 10% 정도의 순이익이 감소가 되는 거죠. 아예. 네. 예. 자, 자영업 증문즉답 오늘 그 식자재 가격 급등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 우리가 이제 외식 경영 전문가죠. 이상규 박사와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샵 9730으로 문자를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에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이 계절적 요인이 참 큰 변수인 것 같아요. 네네네. 특히 식자재는 말이죠. 네. 요즘 뭐 가뭄 또 이제 천재지변 오면은 또 그때그때 네. 그때 폭락하고 뭐 폭등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네. 그 보통 이제 가뭄이 이제 오랜만에 가뭄이 온 거거든요. 예, 예. 가뭄은 좀 드물었고요. 사실은 진짜 그 무서운 게 이제 장마일 겁니다. 장마. 그렇죠. 예. 예, 장마가 근데 또 최근 들어서는 이상하게 또 비가 많이 안 오는 또 계절도 이상하게 지고 그러니까 대처를 하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지금 네. 농산물 직접 하시는 농부분들도 그러고 여기 또 유통하시는 분들도 그러고 소매하시는 분들 저희 식당하는 분들도 너무 어려운데요. 네. 이게 가뭄 때는 생육기간이 긴 품목들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에서 상추는 하나 뺐는데요. 네. 상추는 오히려 그 등락폭이 좀 낮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 상추는 어떤 이게 있냐면, 그러니까 가뭄이 되면 말라버리죠. 말라버리면 이제 쓸 수가 없는데, 예. 비가 오면 또 상추가 문제가 됩니다. 장마가 되거나 폭설이 되면은. 예, 그래서 상추는 이번에 좀 문제가 없었는데, 사실은 여름에는 상추값이 제일 문제입니다. 상추나 고추. 말라버리니까. 네네. 잎채소들이 예. 굉장히 그게 등락폭이 심해서, 한번 비가 너무 많이 오면은, 제가 상추는 한 5천 원 정도에 한 박스 4kg짜리를 바꿀 수 있으면은 예, 예, 예. 그게 한 제가 제일 비싸게 사본 게 한 10년 전 정도에 한 그때 뉴스도 굉장히 심각하게 나왔을 때 네. 한 8만 원까지 제가 사봤습니다. 한 박스에요? 예, 10만 원 달리는 거를 제가 그동안 했으니까 조금만 손해를 나누자 해서 2만 원 깎아서 8만 원에 사서 그 평소에 4천 원에 예, 사던 걸. 예, 돼지고기 값이 그 당시에 뭐 키로에 만 원 정도였는데 상추 값은 키로에 2만 맞아요. 원 정도 된 거죠. 그 뉴스 그 전 시절이 있었어요. 네, 예전에 막 상추 값이 네. 금값 됐다고 막. 예. 네. 그리고 이게 계속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계절성이 있어서 상추 값이 네. 계속 등락폭이 좀 있지만 요즘에는 이제 그 수도권 주변이나 이런 데 비닐 하우스 농사가 잘 네. 되고 있어서 이제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이제 하우스 네. 재배가 많으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이제 가격이 폭등하는데 안 쓸 수도 없는 품목이 있잖아요. 네. 그 가게에서는. 예를 들어서 네. 뭐 고깃집에서는 상추를 또 안 쓰기도 뭐 하고 네. 깻잎도 써야 되고 네. 하니까.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좀 다른 그 유통망을 통해서 저렴한 걸 좀 구해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뭐 대부분의 사장님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그렇게 오를 때. 이럴 때는 뭐 대책이 없죠. 무대책이 대책일 수도 있고. 손해를 감수해야 네. 됩니까? 손해를 감수하고 고객들에게 오히려 더 많이 제공하는 게 고객들도 사실 압니다. 이게 비싼지 안 비싼지.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더 많이 찾으시기도 해요. 이럴 때 상추 한번 먹어보자. 뭐 이런 느낌도 가장 있고요. 좀 네. 얄미우시겠네요. 뭐 아니 비쌀 그걸, 그걸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사실 그 채소값이 더 올라야 되는데 덜 오른 이유가 그 메르스 영향으로 외식을 안 하다 보니까 예, 외식을 아예 안 하니까 예. 그러니까 거의 수요가 없으니까 이제 오를 수도 없는 지금 수준인 겁니다. 예예.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라도 차라리 오시는 고객이 얼마나 고마운가 예,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걸지도 모르죠. 지금 뭐 역시 고민하시는 자영업자 같으신데요. 8882님이 식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 없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네. 저도 이게 항상 고민하고 이제 거의 20년을 제가 식당을 했는데 예. 답이 진짜 없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에서 좀.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한.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지금 가뭄을 만약에 농사를 짓고 있는데 가뭄의 피해자였으면 지금 가뭄이 있는 지역이 있고 없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또 할 수도 없는 거고 제 생각에는 이게 연중 가격을 좀 계산하셔가지고요. 네. 평균을 내신 다음에 그 평균 안에서 최대한 움직이지 않게 본인 자체가 모니터링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대체할 수 있는 품목들을 미리미리 개발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대체할 그러니까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아까 상추가 비싸면은 예. 양배추를 이렇게 물에다가 삶아가지고 시원하게 해서 쌈싸게 해 먹으면 또 새로운 다른 맛이 채소 있거든요. 쌈으로? 예,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모든 품목이 다 오르지는 않기 때문에 네네.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건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체 불가한 건 어쩔 수 없겠네요. 그런 건 좀 이제 뭐 갈비집에서 갈비를 팔지 않는다든지 이런 건 어쩔 수 없으니까. 예, 예. 예. 8612님이 아까 그 질문하신 분에게 천하의 답이 될 수 있을 만한 제언을 해 주셨네요. 재배농가와 연주를 만들어서 택배로 받아 드셔도 더 믿을 수 있고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요라고 네. 조언을 해 주셨는데. 뭐 이렇게 하기 그렇게 하면 좋긴 좋겠는데 네. 제 생각에는 저게 이제 가정에서는 이게 편한데요. 식당에서는 참 식자재가 가짓수가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양이 많아서. 예. 제가 지금 계산해보면 한 300가지 정도 됩니다. 네. 예. 채소, 뭐 축산물, 그리고 농산물, 그리고 또 저기 공산품들, 뭐 간장, 뭐 쌈장 해서 이게 식당에서 쓰고 있는 그 제품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하나하나 뭐 직거래를 하기에는 예, 아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너무 쉽진 힘들 않겠군요. 겁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동네 슈퍼에 가서 바로 사기도 하고요. 예. 예. 지금 2957님이 근데 살짝 꼬집어 주셨어요. 네. 다 엄살입니다. B급 자재 쓰는 식당이 많아요. 손님 숫자가 더 문제지요. 네. 뭐 그것도 예, 맞습니다. 지난주에 저기 뭐 이렇게 소비자 고발하는 프로그램에서 제가 잠깐 안타깝게도 그 도매 시장에 가 보면은 채소 팔다가 남은 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예. 예, 그렇게 이렇게 처지는 품목들은 버립니다. 아. 도매하시는 분들 다 버리는데 상품이 안 되니까 네. 그걸 모아다가 파시는 분들 그걸 또 음식으로 만들면 이게 음식 안에서 녹아드니까 그걸 상관없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분명히 소비자들이 다 압니다. 그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집에서 다 음식하는 주부님들이 드시는데 예, 딱 보면 예. 이게 상태가 어떤 건지 네, 그렇죠. 알 수 있죠. 네. 양심적으로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죠. 또 감당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감당할 수 있는데도 안 되면은 예. 자, 예. 지금 뭐 3692님이 멘트를 주셨는데 예. 상추 4kg에 10만 원 이게 사실이냐? 예, 예. 예,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세요. 그게 한 10년 전에 제가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굉장히 그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예, 예, 예. 제가 그때 거의 뭐 그 실제로 그랬다는 거죠? 네,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여기서 끊어야겠네요. 네. 외식 경영 전문가 이상규 박사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경제 투데이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나운서 원석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